Conversation 2. Steve calls Mark, and Mark's roommate Eugene answers the phone.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거기 마크 씨 계세요? 지금 없는데요.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요. 저 스티브 윌슨인데요. 마크 씨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요? 저녁 6시 반쯤 올 거예요. 그럼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계세요? 마크 씨 계세요? 거기 마크 씨 계세요? 없는데요. 지금 없는데요. 안 왔어요. 아직 안 왔어요.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요. 스티브 윌슨인데요. 저 스티브 윌슨인데요. 돌아올까요? 집에 돌아올까요?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요? 마크 씨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요? 올 거예요. 6시 반쯤 올 거예요. 저녁 6시 반쯤 올 거예요. 전화할게요. 다시 전화할게요.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. 그럼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